Why you hating, man? Yeah, it's a warning. Got me burning up, up out of gear. 그냥 보는 눈빛. A warning. Stop, stop, 거기 멈춰. 그 짧은 순간, 아슬한 긴장. 빨라진 심장, 숨이 멈춘 듯해. Days running. 연구할게. 너, 넌 비켜줄래. 그냥 이미 막을. A running. Stop, stop, 너는 안 돼. 넌 나만 바라봐. 딴 데, 딴 데 보지 마. 네 옆에 있잖아. 나만 나만 보면 돼. 또 여기 저기 그냥 노리는 시선. 또 이리 저리 점점 좁혀들어 와. 내 작은 다가가는 조심해야 해. Cause it's time to lose control. Time to lose control. 한 순간도 다른 곳파 나 보지 마. 그냥 볼 수 없어. 넌 놓칠 수 없어. 네 옆에는 나만 나. 요만.